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9일 일본 불교계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